제5차 백두산 윈칭송 국제축전에 참가할 2017년 백두산 윈칭송 대회 국제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안데루스 크리스텐센 단마르크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진선협회 위원장 일행 요니 모르텐센을 단장으로 하는 2017년 백두산 윈칭송 대회 단마르크 준비위원회 대표단이 8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